슬픈 내 사랑. 곁에 있어도 그리운 내 사랑. 백년을 하루같이 사랑스런 내 니마. 우리대로 행복해도 되나요? 언제나 가슴 벅찬 당신 사랑에 오늘도 이렇게 구름이랄 끈입니다. 내겐 단 하나 소원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. 그대 넌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.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. 뛰는 내 사랑. 곁에 없으면 허전한 내 사랑.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스런 내 니마. 우리대로 행복해도 되나요? 언제나 가슴 벅찬 당신 사랑에 오늘도 이렇게 구름이랄 끈입니다. 내겐 단 하나 소원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. 그대 넌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.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. 그대 넌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.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.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.